흔들리는 눈빛이 보여. 알아 네 마음 I feel ya. 처음으로 느껴본 감정 말하지 않아도 모든 걸 느껴. Yeah we are, yeah we are, I'm a destiny. Yeah we are, yeah we are, I'm a L.O.V.E. Yeah we are, 단어로는 설명이 안 돼. 더 이상 뭐가 더 필요해 내게. 숨길 수 없어 네 맘의 표정 가슴 속 깊이 표현해. 모든 걸 느껴.